One, two, three, 눈을 뜨는 secret 만개하은 빛불어오는 만미 마치 환상 위에 my garden Show me your flowers, show me your flowers, flowers 아무도 모르던 fairy tales 섬세하게 감각들을 깨우내는 way 이 불투명한 미지 속에서 나 아슬하게 길을 걸어 마치 환상 위 in my garden Show me your flowers, show me your flowers